그대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그대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그대에게 주님의 영화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그대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그대에게 주님의 영화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